노동신문은 23일 친미 보수 정권의 붕괴와 파멸은 역사의 필연이다. 이런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논평은 온 세상을 경악케 한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을 계기로 민심이 집혀올린 촛불은 불과 수십 일 만에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전위민족 항거의 횃불로 확대되어 천하의 악요 민족의 특등재앙꼴인 박근혜 역도를 탄핵의 심판대에 끌어냈으며 그 더러운 명절을 끊어버릴 죽음의 올가미를 바싹 조이고 있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태어나기 전부터 불행과 파멸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던 시리와 육사의 특등 오작품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과 미국이 박근혜 내원의 미숙함과 괴벽함을 잘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구 보수 떨구지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유다른 간판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심을 기만하고 친미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을 이루어버리는 비열한 정치적 야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박근혜 패당은 집권기간 역대 통치비들을 훨씬 능가하는 만고지약을 서슴없이 저지름으로써 제 손으로 죽음의 함정을 깊숙이 팠으며 비참한 종말의 시계를 1년이나 앞당겨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남긴 최대의 치적은 남조선 사회를 유신 독재 시대로 완벽하게 돌려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론평은 박근혜 역도는 정치 매춘부로서의 남다른 자질을 한껏 발휘하여 엄청난 매국 배적적 보험제도 거리낌없이 저질렀으며 북남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몰아넣고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극도로 증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들이 그 부패의 무능함과 반동성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일 상전과 보수 특권층 세력의 전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사건이 터진 지 두 달이 가까워 오는 이 순간까지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박근혜 정권을 위한 운명의 동아줄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남조선 정치 정세는 지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면서 론평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남조선에서 파시오 독재자들을 반대하는 수많은 항쟁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이번처럼 지역과 연령, 진보와 보수, 계급과 계층을 초월한 수백만 대중이 스스로 촛불을 밝혀들고 완강한 투쟁으로 보수 집권 세력을 궁지에 몰아놓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민이 지지하고 따르는 것이 정의이고 승리이며 민심을 거역하고 짓밟는 자는 기필코 멸망하기 마련이라는 것이 명암이 뚜렷하고 만단사연으로 가득 찬 뜻깊은 2016년이 역사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고리 진리이며 엄숙한 교훈이라고 론평은 강조했습니다.